자, 왔어. 아, 흥탈소년단. 왔어. 왔어. 아, 흥탈소년단. 자, 왔어. 아, 흥탈소년단. 나도 나 잘 몰라. 왔어. 아, 흥탈소년단. Oh yeah. 왔어. 왔어. 아, 흥탈소년단. Turn it on, man. 왔어. 왔어. 아, 흥탈소년단. So, 눈치 따윈 빨리 저게 나죠. 흥이 난다. 흥이 흥이 흥이 나. 여기 여기 무사라니 어깨춤을 보인다. Let's ride, go with me. 저위 정상들이 보이지. 일상에 상을 안 할 거에 난 이상해지지. 정상인 상태로 정상에 못 가요, baby. 흥, 흥, 시동은 됐고. 흥, 흥, 속도는 됐어. 다 봐라, 봐라. 오늘은 미칠 거야. 말리지 마라. 가라, 가라. 싫은 놈들 집으로 떠나라, 나라. 음악이 흐르는 순간. 난 미쳐버려. 더 나의 도끼 내 맘대로 다 하고 싶어 나 건들지 좀 말아 난 맏형이지만 no, no, no. 나를 갖고 놀지만 no, no, no. 너 어때 어때 좋게 좋게 좋게 좋게 좋게 오케이 Yo, 내 이름은 위 있어 내 집 앞에 있지 야야야 스타스타 아이 죄송합니다 자 골라 골라 호식이 골라 희망이 안 깨면 시간 가는 줄을 몰라 마음으로 짓어보가 싶게 작아져 오늘은 내가 졸래 미리 많이 걸어 헛소리 하지 마라 아키 발로 뒷담화 생각 동안 하는 치 발로 너를 이 발로 무릎이 말려 중국어로 치 발로 음악이 흐르는 순간 난 미쳐버릴 것 같아 내게 묻지 마